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10장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제목으로 원하는 바, 구하는 바라고 하는 10장 1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릴까요?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10장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9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 즉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나서 이제 10장 초입에서 확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 즉 소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즉 소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곳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건강하고 귀한 신앙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거 바로 오늘 10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아름다운 조화가 우리 신앙을 더욱 풍성한 길로 또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아름다운 소원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원하는 바 정말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절 가장 앞부분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바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울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바울의 소원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소원하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다른 곳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말하지만 또 성경 다른 곳을 두루 살펴보면은 바울의 소원이 항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는 교회의 모든 평안과 그 기쁨 이런 것들이죠. 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은 곧 교회 즉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해지고 또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소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은 성도들의 구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성도의 온전한 구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요 또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는가? 내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요.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문제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속에 큰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작게는 우리 가족의 구원, 또 이웃의 구원, 민족의 구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늘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 원하는 바를 가지고 생활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기도죠. 바울의 표현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소원만 품고 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모두 소원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그 원함과 소망을 품고 산다고 해서 저절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즉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소원과 원함을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아, 과연 내가 소원하고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검증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것을 늘 소망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성도가 품고 있는 소원과 원함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이뤄야 하기에 또는 그 소원을 검증받고자 하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원하는 바요 구하는 바라고 하는 표현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구하노라라는 단어하고 또 원하노라라는 단어가 각각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하노라라는 표현과 구하노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때는요, 이것이 기도하노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타낼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소원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아름다운 소원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즉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구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사역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여러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귀한 민족이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적인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귀한 민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민족을 위한 어떤 아름다운 꿈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 남북 간의 관계에 정말 급격한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복음이 한반도에 전해지도록 북녘의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귀하고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품고 사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품에 안고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의 온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얻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간구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반도 우리 민족의 복음화, 뉴질랜드 한인사의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속에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하며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